하면서 널 잊지 못해 지워야지 하면서 난 또 널 그리워 잊어야지 하면서 널 잊지 못해 지워야지 하면서 난 또 널 그리워 잊어야지 하면서 널 잊지 못해 지워야지 하면서 난 또 널 그리워 잊지 못한 널 아직도 생각해 그대 난 널 내게 말했지 남자친구와 처음 보내는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몇달 전부터 너만이랑 들떠서 좋아했잖아 그도 널 위해 나름대로 이벤트를 준비하려 했지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도 널 위해 하늘에서 흰 눈이 펑펑 내리고 마치 너와 나의 만남을 축하하듯 멈추질 않고 밤새도록 내렸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던 나인데 좋은 곳을 데려간 것도 아닌데 그저 흰 눈이 내린다는 그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때 너의 그 미소가 아직도 생각나 널 잊지 못해 그래서 기도해 올해는 제발 흰눈이 내리지 않기를 내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 기도해 12월 24일 5일 6일 3일 동안만 눈만 내리지 않는다면 올 겨울 안에 널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이렇게 바보처럼 기도해 Last Christmas Last Christmas, hold tight.